순간 잘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참 필요한 순간에 그 물건이 없을 때가 있고요. 찾지 못하는 순간들이 꼭 있습니다. 미리 그 일만 해놨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일인데 미루는 탓에 정작 해야 하는 순간에 그 일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이런 상황을 알아서 부지런해야지, 미리 준비해야지 생각하지만 어째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조금 더 부지런한 일꾼이자 현명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껏 미뤄뒀던 일이 있다면 아직 이건 나중에 해도 돼 하고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던 일이 있다면 한 번 더 결단하고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로서 맡은 자리에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혹여 힘들게 느껴져서 미루어뒀던 일이라면요, 주님 의지하면서 지혜 구하면서 오늘은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게요. 안녕하세요. 조한나입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 빛나는 인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 이것함이 빈칸에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의뢰, 2번 사랑, 3번 의지.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을 함께해 주세요. 2017년 4월 6일 목요일 빛나는 당신에게 첫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빛나는 인사 남기실 수 있는데요. 첫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빈칸을 넣었어요. 두 글자 한 단어인데요. 구주 예수 이것함이. 빈칸에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의뢰, 2번 사랑, 3번 의지. 빈칸에 한 단어씩을 넣어보면 다 말은 통하는 것 같은데 오늘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을 정말 이렇게 하면서 내 힘을 이것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면서 살기 원합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을 함께하실 수 있고요. 톡으로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세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에 빛나는 당신에게 방에 여러분들의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또 어떤 하루 살기 원하시는지 문자 사연과 함께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8번님 오늘의 인사 남깁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이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김보람 성도님, 주님을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날이 따뜻해져서 너무 좋네요. 8329번님, 봄맞이 청소를 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힘이 나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샤론의 꽃님, 미뤄뒀던 겨울 옷 정리와 집안 정리를 했어요. 학교 다녀왔던 딸이 너무 깨끗해서 우리 집이 아닌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해서 딸과 함께 웃었는데 참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었답니다. 첫 찬양에 박수치면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9343번님,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이 힘든 세상 이기면서 살아가기 힘들겠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기도해요. 고미정 성도님, 제가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정답, 인사를 함께합니다. 제 힘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 생각과 제 힘은 항상 믿을 수가 없어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0991번님, 배도원 성도님, 그리고 8102번님, 0758번님 오늘 처음 함께 하시면서 반갑게 함께 하셨네요. 환영합니다. 빛나가족을 함께 해주세요. 아직 문자 사연과 함께 오늘의 빛나는 인사 남기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을 함께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강찬의 음성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 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고흥한국 싱어즈 음성으로 보리라 찬양 함께 했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인사 정답부터 발표할게요. 빛나는 인사는 첫 찬양의 제목과 함께 또 빈칸을 쏙 넣어서 함께 정답을 맞추면서 인사와 사연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었어요. 정답은 3번 의지입니다. 분명 보기처럼 주님을 의뢰하고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요. 오늘의 정답은 의지였습니다. 많은 분들 사연과 함께 정답 보내주셨어요. 1470번님, 샬롬, 살기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저는 택시 기사인데요.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듣고 있어요. 함께 하셨네요. 지금도 운전 중이실 것 같아요. 혹시나 차가 막히거나 혹은 조금 어떤 손님 때문에 힘드신 부분들이 있다면 찬양 들으시면서 그래도 조금은 더 행복하고 감사한 그러한 또 운전하시는 시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어린 양님,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게요 하셨고요. 7474번님, 4676번님도 오늘 처음 함께 하시면서 3번 의지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전정성도님, 그리고 또 9937번님도 함께 하셨네요. 강건하라님, 오늘은 교회에서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갔습니다. 찬양 인도하러 가는 중인데요. 첫 찬양처럼 주님 의지하고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하셨네요. 아멘. 2063번님이세요. 오늘은 날씨처럼 슬프고 고된 하루였어요.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이 흘러나오네요. 주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네. 함께 하셨어요. 네, 힘내시길 소망합니다. 박상훈 성도님, 비가 오는데 공기가 맑아진 것 같아서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래도 복된 날이었습니다. 꾸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 보내주셨고요. 3002번님도 처음으로 함께하셨어요. 그레이스님, 의지합니다 하시며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김미림 성도님, 퇴근길에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분들,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영원히요. 함께하셨네요. 그렇죠. 오늘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의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홀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게요. 빛의 뮤지컬 더 나은 노래가 5월 7일까지 대학로 여우별시협회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수목금 저녁 8시 공연입니다. 이 공연 초대권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한 분께 두 장의 티켓을 드려서 두 분이 같이 함께 가실 수 있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이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고요. 참석하기 원하는 두 분의 성함을 함께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이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당첨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공연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사연과 함께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메들리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내가 매일 기쁘게 메들리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피밖에 없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를 씻기어 입는다.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한다.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다. 예수의 김영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했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을 쓴서 오늘도 힘찬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첨자 오늘 인사의 당첨자입니다. 두 분 선정을 했는데요. 의지라고 정답을 멋지게 맞춰주신 빛나 가족이세요. 0991번님 그리고 박상훈 성도님께 드릴게요. 0991번님 박상훈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세요. 매주 목요일은 우리 빛나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풍경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명지로 여기고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그곳에서 함께하는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일터로 한번 초대해 볼게요. 지금 퇴근하시고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일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어째서 부르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보고 오히려 감사를 먼저 고백하면서 찬양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직장 동료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님, 저를 이곳에 심어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불평과 추정보다는 먼저 감사로 그곳에서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복된 자녀가 되면 더 좋겠지요. 그곳에서 함께 나누고 부를 찬양은 바로 이 곡입니다. 김도연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예수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으시오. 빛나는 당신에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6분입니다. 오늘 풍경인인 찬양 함께하면서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셨네요. 사랑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듯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다시 냅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어찌 그리 잘 헤아리시고 계신지 감사할 따름이네요.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네,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지 정말 불평을 해도요.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에 또 위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내가 속한 곳에서 무언가를 행할 때 아마 낙심하지 않기는 한 번도 낙심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상황 때문에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이 조금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거두리라는 말씀이 정말 어느 때보다 힘이 되네요. 분명 심릴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아픈 때가 있으면 분명 기쁜 때가 있으니까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함께 하기 원합니다. 0742번님,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봤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네요. 십자가 그 사랑 찬양이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처음 함께합니다. 우리 8508번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처음 방송 듣고 있네요. 함께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정이순 성도님. 방송은 많이 듣는데 참여는 처음 합니다. 함께 하셨어요. 네,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참 귀하네요. 반갑습니다. 0991번님. 지금 제자 훈련을 가는 길이에요. 마음은 이미 도착했는데 차가 너무 밀리네요. 주님께서 제가 주님 따라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제 삶이 되고 싶어요. 김현미 집사님 함께 하셨네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세요. 주님 알고 계시고요. 그 마음 참 이쁘게 보실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이 위한 선물 소개해드렸는데요. 공연입니다. 뮤지컬, 빛의 뮤지컬 더 나은 노래. 5월 7일까지 지금 대학로 여우별 시어터에서 공연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수목금 무료 초청 티켓을 저희가 또 신청하신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공연 적으시고요. 두 분의 성함 남겨주시면 초대권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의료 문자 샵 1069번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말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주만이 나의 반성. 바리톤 이승왕의 음성으로 오직 주만이 찬양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네요. 그렇죠? 이 사실 하나만 꼭 붙잡는다면 낙심하고 낭망할 일 있더라도 한 번쯤 다시 네 일어서야 하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문자 사연입니다. 0163번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오늘 첫 찬양을 함께 했는데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항상 은혜로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처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네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이름을 다 적어주셨어요. 아마 기도하실 때도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것 같은데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김미영 성도님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요. 그 피의 공로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주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하셨네요. 네, 주님 의지하는 오늘과 미래 삶이 되기를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6243번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있죠.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많이 잊어버린 마음이지만 다시금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한 보내주셨는데 십자가 목걸이예요. 교회에서 선물 받은 건데 오늘 방송 들으면서 다시 찾은 거 있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함께 하셨네요. 0401번님은 둘째 이모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집안 사정으로 제가 이모와 함께 조금 지내게 됐는데요. 사랑으로 저희를 돌봐주셨거든요. 아무런 차별 없이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모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문자 사연 보내주셨고요. 사순절 기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은혜 찬양들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 오늘의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셨네요. 오늘의 마지막 찬양 소개합니다. 김상은의 음성으로 그래도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하는 자녀로서 불러주신답니다. 기억하시면서 그 사실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꼭 보내시기를 소망할게요.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주원나였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은 죄만